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겼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고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떨고 던지리라 버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